힘찬 정오, 힘찬 오후, 힘찬 라디오 남현용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바울은 심고 물을 주는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참 도전이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심고 또 물을 주는 사역을 해왔으면서도 그 사역의 결과, 즉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은 매월 첫 주 수요일이면 여러분께 심고 물주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ARS 데이인데요.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심고 물은 주되 잘하게 하시는 이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또 얼마나 맺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분의 사역하심,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오늘은 나무 심기를 독려하는 식목일이자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ARS 데이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전화 060-600-1004번 지금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어쿠스틱 워십 앨범에서 함께 하시죠.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4월 5일입니다) 수요일 힘찬 라디오 오늘 첫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음성가죠. Give Thanks 어쿠스틱 워십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075님께서 좀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친구 남동생 전훈석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게 이 영혼의 전도의 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주세요 하셨는데, 전훈석 이 이름을 우리 힘찬 가족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8840님 그렇게 전도하려고 신랑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님 믿고 천국 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부지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을 거야 하면서, 당신이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빠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지, 우리 남편 좀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아 정말 이 사연 하나에서 정말 가족 구원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참 쉽지 않은 일인지를 단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또 방송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4월 5일 수요일 오전에 좀 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뜸한 것 같은데 여전히 흐리긴 하지만, 얼마 전에도 오늘 같은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 오는 수요일. 네. 비와 수요일이 만나면 유난히 생각나는 그 단어. 비 내리는 수요일에 떠오르는 그 단어. 네. 비 내리는 수요일에도 역시 수요예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멘트를 했더니 너무 얄밉다고. 네. 아무튼 오늘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힘찬 라디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재미가 있는 수요일 점심 참여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시면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또 아울러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오늘 4월의 첫 주 수요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사실 여러분이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동역이고 힘인데요. 듣는 사역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오늘 하루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ARS 후원 전화 060-600-1004번, 060-600-1004번으로 지금 전화하시면요.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들고 계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의 물질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또 식목일이에요. 나무도 열심히 심고 복음의 씨앗도 정성껏 심는 그런 하루 보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복음을 심는 식목일 극동방송 ARS 데이입니다. 060-600-1004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이 귀한 사역에 5,000원의 물질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권,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 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30일 작정 10대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과 10대의 무릎 기도문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7260님, 오늘은 식목일, 먼 옛날 얘기 같은데요. 우리 가족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ARS 데이 신청해야 되겠네요 하시면서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도 약간 그래요. 식목일 하면 좀 그 열심히 나무 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관 위주로 이렇게 좀 나무를 심는 운동을 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무를 심는 일이 보편적으로 막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기회가 되시면 또 상황이 허락하시면 나무도 열심히 심으시면서 오늘 또 식목일과 ARS 데이가 겹쳤습니다. 060-600-1004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마음도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집사님 함께 기도하며 찬송 들으며 은혜의 시간 보냅니다. 힘찬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이정민님 그리고 또 우리 상준이 할머니 늘 ARS 데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잊지 않고 동참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찬양 두 곡 함께 나눌까요? 데이빗 클라이스데일의 호산나, 이제 곧 종려 주일도 다가오는데 함께 나누고요. 이어서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가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가 승리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제가 애청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정말 이렇게 심령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가정과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게 선교사로 신청한 그때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주님의 성령 네, FM 106.9 메가헤르츠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힘찬 라디오 4월의 첫 주 수요일 식목일이자 복음을 심는 ARS 데이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의 소소한 묵상들 또 은혜들 재미들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이나 무료로 열려있는 카톡 메시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ARS 데이 맞아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원하시는 분들은 ARS 자동 후원 전화 060-600-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들고 계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을 이 사역을 위해서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무성한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새가 깃드는 것처럼 오늘 심겨진 여러분의 그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060-600-1004번입니다. 방금 잠깐 나누신 것처럼 이 전파 선교사 또 ARS 후원 전화 이런 방송 사역에 물질을 심으시고 동참하심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 놀라운 은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간증이 정말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좀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보다 더 거룩한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내 삶의 어떤 변화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을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심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어주시면 어떨까요? 060-600-1004번입니다. 8840님, 저희 가족 전파 선교사 이미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복음을 심는 식목일 ARS 데이 함께 또 동참도 했습니다. 힘찬 가족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309님께서는요,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매월 만원씩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극동방송의 사역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때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8615님, 하나님께서 남피디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른 전화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합니다. ARS Day 함께 동참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렇게 들으신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저도 이런 귀한 거룩한 사역의 통로가 돼서 기쁘고요. 오유리님께서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처음으로 여유롭게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요. 오늘 마침 ARS Day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셔서 참여합니다. 오랫동안 방황 중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 정말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간절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역시 거의 동일하게 간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유리 자매님, 부모님의 영혼 주님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69님 매일매일 기쁨으로 애청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오늘 식목일 맞아서 선교 식목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ARS 동참합니다 하셨고요. 4632님께서 제가 요즘 완전히 깊이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며 듣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얼마나 귀한 도전이 되는 곡인지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5318님 결혼한 딸 전파 선교사인데 오늘 다시 한번 심으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정기 후원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식목일 맞아서 좋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역 동참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뿌띠시엘님, 오늘 봄비 덕분에 봄나무들이 더 생기가 돌겠죠. 이 작은 봄비에도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작은 수고들도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볼 때 미약하고 참 부족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양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오히려 우리의 가진 것이 없을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정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김혜경님, 식목일 출석 체크. 집에서 싸온 도시락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락 먹는 재미가 참 쏠쏠할 것 같아요. 네. 점심값이기도 하고 또 커피 한 잔값이기도 하지만 작지만 소중한 금액으로 ARS Day 저도 오늘 처음으로 동참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말이죠. 동참했는데요. 정말 큰 기쁨이 제 안에 있네요. 그 씨앗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크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ARS Day 동참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중간에 들으신 분들 뭐야 도대체 ARS는 뭐고 후원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매월 첫 주 수요일이면 극동방송에서는 한 통화에 5,000원을 심으실 수 있는 ARS 사역 동참하는 날로 함께 보내고 있어요. 060-600-1004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5,000원, 삐 소리가 날 때까지 들고 계셔야 됩니다. 한 통화에 5,000원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원이라는 돈 또 어떤 분에게는 큰 돈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뭐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밥 한 끼? 요즘은 밥 한 끼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커피 한 잔도 심지어는 5,000원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은데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그 한 번의 커피 타임 아니면 식사를 한번 거르더라도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심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0-600-1004번 기억해 주세요. 5474님께서 소망의 바다라는 사역자가 부른 다시 일어서도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 이 나라가 처한 현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귀한 찬양이 아닐까 해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다시 일어서도록 함께 나누죠. 손 내밀어서 그대 지친 눈물 닦아줄게요. 아무도 그대 맘 모른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대 곁에 항상 계셔요. 이런 이유 있는 거냐고 원망할 때도 주님 모두 듣고 계셔요. 2940님께서 전파 선교사입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학원 버스 기사인데요. 항상 극동방송 틀어놓고 일하고 있어요. 제가 태우는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함께 동성해 주시는 윤미숙님께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린 양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연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어린 양님께서 아, 제대로 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이 힘겹게 느껴지신다면 다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려다 보니 그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힘찬 라디오가 함께 하겠습니다. 식목일에 함께 하신 힘찬 라디오 수요일 순서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서 ARS 후원으로 심어주신 귀한 씨앗들, 참여들, 손길들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심었던 이 씨앗, 저 땅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끝곡 시편 121편 장신대 콘서트 콰이어의 음성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남현용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